남조선이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일본군 송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8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1273차 수요집회를 가지고 일본이 과거 범죄를 사죄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호소했습니다.